신이주 초등학원 중등학원 준공식이 9일에 진행됐습니다. 준공식에는 정경일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, 관계부문 일꾼들, 학원, 교직원, 원아들, 건설자들, 신이주 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.